코리아 포커스 닥터 스테판입니다. 닥터 스테판 71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반적인 코리아 반도의 정세를 개괄 진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마디로 살벌합니다. 네, 좀 이따 다시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제 7월 27일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군인들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영면하고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결의 모임을 가졌습니다. 약식으로 열병식도 했는데요. 그때 나온 발언들이 대단히 살벌합니다. 네. 한마디로 말하면 올 상반기에 진행됐던 백두산 훈련 열풍의 총화 모임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훈련은 이제 끝났다. 싸움 준비는 완성됐다. 이제 싸움, 전쟁만 남았다. 라는 선언들입니다. 네. 실제로 그 하루 전날 7월 26일 황해도에서 남코리아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할 임무를 띤 전략군의 로켓 발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네. 그때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매우 만족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 날 이러한 행사들과 발언들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7월 27일 0시, 즉 7월 26일 로켓 발사 훈련을 한 그날 자정이죠. 먼저 김정은 최고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주요 지휘성원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하고 참배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날 일반 군인들이 이러한 결의 모임 열병식을 가진 거죠. 이번 7.27 북에서 말하는 전승절은 61돌입니다. 60돌이라든지 뭐 55돌, 65돌 이런 꺾어지는 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미심장한 방문 참배와 결의 모임 열병식을 가진 것을 보면 정말로 심상치 않습니다. 네. 예, 그러지 않아도 북이 운명적인 7월이라고 한 그 7월이 다 지나가고 있고요. 미국은 조지 워싱턴호 미 핵항모 타격단을 코리아 반도 수역에 보내서 미남, 나아가 미일남 삼각군사 동맹을 강화하는 합동군사 연습을 벌였고요. 그 전에 일본의 아베 내각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결정을 내렸죠. 네. 그리고 시진핑의 방남이든 또 국방부 장관이나 국가정보원장 인사든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은 기존의 반북 대결 정책을 조금도 수정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평화의 길이 아니라 전쟁의 길을 선택한 셈이죠. 그리고 나서 이러한 7.27이 진행된 것입니다. 그리고 8월에서 9월까지 을지 프리덤 가디언 미남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집니다. 과연 이 시기가 아무 일도 없이 지나갈 것인지 정말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북에서 7월 26일에 남코리아 주둔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전술로켓 발사 훈련이 있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7일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조선인민군 전략군 로켓 발사 훈련을 또다시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전승절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 발사 훈련에서 남주둔 미 침략군 기지 타격 임무를 맡고 있는 조선인민군 전략군 화력 타격 부대가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김정은 최고사령관은 최근에 주체적인 로켓 과학기술과 사격 방법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험 발사 훈련을 많이 진행한 결과 이제는 전략군이 현대전에서 그 어떤 화력 타격 임무도 막힘없이 수행할 수 있게 준비되었다고 하시면서 전승절을 맞으며 터친 이번 화력 타격 훈련의 폭음은 전략군의 싸움 준비 완성을 알리는 장쾌한 포성과도 같다고 하시면서 전략군의 거듭되는 훈련 성과에 대만족을 표시했다고 전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북에서는 이제 남조선이라고 그러죠. 남조선 주둔 미군기지 타격 임무라는 거와 네. 전략군의 싸움 준비 완성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대만족이란 표현입니다. 네. 이 세 가지가 진실이라면 북은 이런 부분에서 기만술을 쓰지 않습니다. 북의 군대와 인민들이 다 보고 있고 전 세계가 다 보고 있는데 어설픈 기만술이 어떻게 통할 것이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진실이라고 봐야죠. 정말 진실이라면 무서운 얘기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네. 전략군이라고 하면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을 겨냥한 군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황해도에서 발사된 것으로 남측에서 보도되고 있는데 그 부대가 수행한 남코리아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기지를 타격하는 그 발사 훈련이 정말 잘 돼서 싸움 준비가 이젠 완성됐다. 네. 대만족이다 라고 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싸움 준비가 끝났다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남은 건 싸움이죠. 문제는 그 싸움이 조국 통일 대전이고 반미 대전이라는 겁니다. 조국 통일 대전은 통일혁명 전쟁이고 반미 대전은 인류해방 전쟁이라고 풀이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예전에 닥터 스테판이나 자매 팟캐스트 혁명에서 자세히 다뤘기 때문에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한마디로 7.27을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 테스트가 끝났다. 그것이 대만족이다. 그렇게 확인된 거고요. 그리고 좀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북의 총정치국장이든 전략군 사령관이든 금산 태양궁전 앞에서의 연설에서 역시 이러한 내용을 재삼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모두 주로 미제국제 미국을 겨냥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군사훈련과 선전공세들이 반미 대결전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확인해 줍니다. 네. 예, 아까 말씀하셨듯이 7월 27일에는 0시에 김정은 최고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지휘성원들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방문해 참배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하겠습니까? 또한 이날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군인들의 결의대회와 열병식이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신문은 27일 조국해방전쟁 승리 60일도를 맞이해 김일성, 김정일 대원수의 불멸의 반제전승 업적을 만대히 빛내이며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영도 따라 조국통일 대업을 기어이 이룩할 것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장병들의 결의대회가 27일 금수산 태양궁전 광장에서 진행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예, 김일성 주석만이 아니라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북에서는 대원수 칭호를 받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이 자리에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은 지금 우리 공화국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과 체질적인 적대시 정책을 추구하는 날강도 미제와 괴뢰역적 패당의 군사적 망동과 시대착오적인 대결 광증은 극도에 달하고 있다며 만약 미제가 핵항공모함과 핵타격수단들을 가지고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려 든다면 우리 인민군대는 악의 총본산인 백악관과 펜타곤을 향하여 태평양상에 널려있는 미제의 군사기지들과 미국의 대도시들을 향하여 핵탄두 로켓들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예, 남측 보수 언론에서 크게 부각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대목이죠. 네. 여기서 그 워싱턴 펜타곤이라고 하면 미 본토 동부 지역이에요. 여기까지 북이 타격할 때는 그건 전면 핵전을 말합니다. 그리고 태평양상이라고 할 경우는 이제 괌도 하와이가 이제 대표적이죠. 네. 물론 이 정도 공격할 때는 남코리아 미군기지라든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도 포함이 됩니다. 지금 미일남 삼각군사동맹 또는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 결성의 주요 거점들이 모두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제한핵전입니다. 그러니까 전면핵전, 제한핵전, 제한핵전, 전면핵전을 모두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리고 핵탄두 로켓이라고 한다면 원자탄이나 수소탄보다는 중성자탄이나 초전자기파 핵탄, 곧 슈퍼 EMP 핵탄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중성자탄은 생명체를 살상하고 초전자기파 핵탄은 모든 전기전자장치를 마비시키죠. 그럴 때 그 상대 지역을 점령할 수가 있습니다. 원자탄의 경우는 방사능 피해가 있고 수소탄의 경우는 너무나 위력이 크기 때문에 전술적인 의의는 없다고 봐야 되죠. 상대를 점령하겠다라고 한다면 곧이어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중성자탄이나 초전자기파 핵탄이 걸맞다고 봅니다. 네. 또 김상룡 육군 제2군단장은 남력해방의 공격 명령만 기다리고 있다며 강위력한 서부 전선 타격 집단으로 명령만 내리시면 백두산 번개와 같이 돌입하여 무자비한 징벌을 안기겠다고 연설했습니다. 왜 서부냐면 뭐 서해 5도도 있습니다만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이 서부에 있어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부 전선이 이 임무를 맡고 있다. 여러 차례 선언했어요. 북에서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반미 대결전이라고 북에서 표현하지만 조국 통일 대전을 포함하고 있다. 당연하죠. 북은 남코리아를 미 제국주의 식민지로 보고 있기 때문에 미 제국주의를 타격하면서 그 추종 세력도 함께 소멸한다. 이런 거죠. 네. 과거에 항일 시기에는 이제 일제를 타격하면서 친일파들을 청산한다. 이렇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네. 이어 김낙겸 조선인민군 전략군 사령관은 날강도 미제와 추종 세력들이 그 무슨 요격미사일 방어 체계라는 데서 기대를 걸고 있지만 그것은 하늘의 번개를 손바닥으로 막아보겠다는 어리석은 망상이 지나지 않는다며 미제가 우리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조금이라도 건드린다면 침략의 아성은 물론 도처에 널려있는 미제 침략군 기지들을 향하여 분노의 탄도 로켓들을 발사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번개를 손바닥으로 막는다. 번개는 정말 불이 번쩍 굉장히 빠르게 치지 않습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북의 로켓단이 스텔스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 재질 자체가 레이더에 잡히지 않습니다. 더욱이 속도가 매우 빨라요. 그러면서도 매우 가벼워서 멀리 날아가고 그 초정밀도를 자랑합니다. 네. 통통배도 맞추는 수준이기 때문에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무슨 섬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냥 뭐 쉽게 말해 눈 감고도 맞추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실려있는 핵탄이 원자탄이거나 수소탄일 수도 있지만 또 아메리슘 핵탄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중성자탄이나 특히 슈퍼 EMP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네. 왜냐하면 점령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강조했습니다만은 이제 아성만이 아니라 이제 도처에 있는 기지들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가령 태평양상의 괌도 하와이와 같은 곳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미일남 삼각군사동맹과 아시아태평양판 나토에 결속되어 있는 나라들의 기지들이 모두 해당이 됩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물론 호주의 다윈 기지라든지 뭐 필리핀의 최근에 다시 복구되고 있는 미군 기지 같은 경우가 다 여기에 해당이 되죠. 네. 그리고 참고로 미국이 이제 미군 기지들을 여러 곳에 이제 널려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괌도 하와이가 제한핵전으로 한순간에 정지되거나 섬멸됐을 때 아시아 태평양의 무력 통째로 날아가면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나라에 좀 분산시켜서 북이 그 나라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면 그 나라와도 전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런 측면도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어리석은 것은 북이 미국과 전쟁하는 판인데 호주나 필리핀에 있는 미군 기지를 타격하면서 두려워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지금 미 본토를 타격하겠다는 판인데 그리고 북이 미 본토를 타격하고 있는 상황에 과연 호주나 필리핀 같은 거의 존재감이 없는 나라들이 과연 북을 타격할 수 있겠는가. 그런 군사무기, 군사력이라도 갖추고 있는가. 극히 의심스럽죠. 네. 따라서 미국이 북중러, 특히 중국, 러시아를 넓게 포위하려고 하는 아시아 태평양판 나토라든지 유라시아 포위안이라든지 이런 전략은 모양은 그럴듯해도 북이 전격적으로 번개처럼 벼락이 내려 꽂히듯이 단숨에 미 제국주의의 아성들과 그 기지들을 공격할 때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이런 느슨한 포위망은 완전히 무용지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예, 그리고 탄도 로켓이라고 이제 명확하게 표시하고 있죠. 단거리도 있지만 중거리, 장거리 다 겨냥한 표현들입니다. 네. ICBM, 예, 포브스라고 해서 위성탄두를 실어 나르는 우주발사체도 일종의 탄도 미사일, 탄도 로켓이죠. 요즘은 로켓이라고 해서 좀 더 포괄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네. 이 점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예. 예. 이어 광장에서는 조국 해방 전쟁 승리 60한도를 기념하는 근위사단, 근위연대, 조선인민군 육군, 해군, 항공군 및 반항공군, 전략군의 열병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예, 좀 생략됐습니다만 뭐 해군 사령관은 뭐 항공모함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과거 코리아 전쟁 때 박살난 볼티모어호라든지 또 나포된 푸에블로처럼 여겨질 뿐이다 라는 표현을 한다든지 항공사령관은 이제 제공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 우리 비행사들은 돌아올 연휴 대신 폭탄을 더 실을 결의를 하고 있다. 이런 표현들도 쓰고 있어요. 네. 제가 보기에 전쟁은 실제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이 서해 5도를 점령합니다. 그때 이제 미국의 반응을 보죠. 미국이 남코리아 군대의 보복에 대해서 허락하지 않죠. 보복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니까.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박근혜 정권은 실제 영토를 잃어버린 그 군사적 무능으로 인해서 바로 퇴전하게 될 것입니다. 네. 그렇게 돼서 이제 야당의 개혁 정권으로 바뀌게 되면 북과 평화회담을 전개하게 되겠죠. 14선언을 이행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서해 5도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과거 노무현 대통령이 방북해서 합의한 대로 서해 평화지대를 설정하는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판단을 착오해서 남측과 함께 북에 보복한다면 그때는 전면전입니다. 또는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 연습을 보면서 북이 이거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이제 싸움 준비도 완성됐으니까 과거 코리아 전쟁 때처럼 그동안 수천 번 우리가 참았으니 전쟁 명분은 충분하다. 이제는 단숨에 조국 통일 대전과 반미 대전을 벌여야 되겠다. 라고 결심해서 전쟁이 벌어질 수 있어요. 네. 어쨌든 이럴 때는 초점이 제한핵전이냐 전면핵전이냐 이겁니다. 그 사이에 뭐 확대 제한핵전 해서 미 본토의 서부 지역만 마비시킬 수도 있어요. 북이 그건 그때 상황에 맞게 판단하겠죠. 일단 남코리아의 미군기지들과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들 그리고 괌도와 하와이는 단숨에 마비되거나 섬멸될 겁니다. 북이 자랑하는 38도 선에 집중 배치되어 있는 방사포들이 1시간에 1만 발의 포탄을 쏘면서 38선 이남의 경기도 광안도 북부 지역에 있는 미군과 남코리아 군대는 단숨에 괴멸될 겁니다. 그리고 수많은 지뢰들이 파괴될 것이고 그때 이제 탱크를 앞세운 육군들이 내려오겠죠. 그리고 이제 하늘과 바다가 완전히 봉쇄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코리아에 있는 미군을 비롯한 외국인들과 수구 핵심들이 도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쟁이 일어나면 북이 오랫동안 공언한 대로 남코리아의 핵심 수구 세력들은 처형되든지 폭사되든지 일부는 씨도 남기지 않겠다고 했으니 아마 그 가족까지도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그 영종도 공항이나 또 인천항을 떠나는 그 비행기나 배들이 북의 공군이라든지 포사격에 의해서 그리고 잠수함에 의해서 격침될 겁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거는 도피하는 게 아니라 자살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국면으로 이제 실제 상황이 전개되는 겁니다. 그런 준비가 최근에 완성됐다 이렇게 선언한 것이고요. 그 전제에서 결의 모임을 다진 겁니다. 다름 아닌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 김일성, 김정일 대원수들이 영면하고 있는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맹세를 하는 것이죠. 네. 그 발언들이 살벌한 만큼 분노도 하늘을 찌르고 있지만 전쟁 가능성도 매우 높다. 90% 이상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예.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 7월 26일에 처음으로 황해도에서 남코리아 주둔 미군 기지를 타격할 전략군 로켓 발사 시험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뭐 황해도에서 발사 시험은 얼마 전에도 있긴 했지만 남코리아 주둔 미군 기지를 타격한다라는 표현은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직접 전략군의 싸움 준비가 완성됐다. 대만족을 표시한 것도 의미심장하고요. 7월 27일 0시에 김정은 최고사령관과 조선인민군 주요 지휘성원이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하고 7월 27일 조선인민군 군인들이 그 금수산 태양궁전 앞에서 결의 모임을 다지며 열병식을 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무엇보다도 그 자리에서 한 총정치국장이라든지 전략군사령관이라든지 육군군단장이라든지 이런 주요 지휘관들이 한 발언들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 직전에나 할 수 있는 싸움 준비 완성을 선언하는 당장이라도 전쟁을 하고 단숨에 목표를 점령하겠다고 하는 살벌한 발언들이고 살벌한 다짐들입니다. 네. 이러한 표현들이나 행동들은 객관적입니다. 제가 주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미가 담고 있는 객관적인 의미들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했을 뿐입니다. 그러한 발언과 행동들이 주로 겨냥하고 있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 세력들의 간담이 서늘하고 심지어 공포에 떨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네. 최근에 흥미로운 보도들이 많았는데요.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이 슈퍼 EMP에 대한 의회 청문회 발언이라든지 북이 이란과 함께 2006년 레바논 헤즈볼라에 로켓포를 제공했다. 최근엔 팔레스타인 하마스에게 제공하려 한다 등입니다. 제임스 우시 전 미 CIA 국장은 지난 23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제출한 서면 답변서에서 러시아인들이 지난 2004년 북이 EMP 무기를 개발하도록 도왔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북은 러시아로부터 EMP 기술을 이전받았을 것이라는 관측들이 제기됐으나 미 정보 당국자들의 구체적인 진술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임스 우시 전 CIA 국장은 작년 2013년 5월 21일에 피터 프라이 박사와 함께 공동으로 월스트리트지에 기고했죠? 네, 예, 월스트리트지는 유대자본의 기관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 공동 기고문에서 슈퍼 EMP 공격에 대한 경고를 했습니다. 북이 그 전해인 2012년 12월 12일에 극궤도 이성 발사에 성공하고 그것이 미 본토 지상 500km를 돌고 있는데 그게 만약 슈퍼 EMP를 탑재한 위성탄두라고 한다면 미 본토에 무슨 원자탄 한두 발 떨어지는 것과 비교할 수도 없는 미 본토 전체를 암흑천지 아비규환으로 바꿀 수 있는 치명적인 공격이 된다. 그러나 미국은 소련, 러시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알래스카 쪽, 캘리포니아 쪽에서 떨구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준비됐지만 이렇게 남으로부터 날아오는 전혀 다른 방향에서 날아오는 위성탄도에는 대비가 돼 있지 않다라고 비명을 질렀죠. 네. 공교롭게도 그 5월 20일 같은 날에 노동신문에서 이 슈퍼 EMP와 위성탄두가 빠진 북의 다종화된 핵무기,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탄을 갖고 있고 이를 탑재할 수 있는 다양한 발사체들도 준비됐다라는 그런 글이 실렸죠. 네. 이 두 개 글을 합치게 되면 다시 말하면 북의 노동신문 글은 공개적인 측면에서 북이 부각하고 있는 것이고 월스트리트 공동기고 글은 비공개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전문가들에게만 알려졌던 내용들인데 마치 요철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딱 맞는 상보적인 글이에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우연이겠는가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는데요. 최근에 제임스 울시가 다시 등장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도 비슷한 기조의 발언을 했고요. 참고로 제임스 울시는 90년대 클린턴 정권 시절에 CIA 국장을 했고요. 강경파입니다. 유대인은 아니지만 그 발언들을 보면 매우 강경합니다. 그런 사람이 슈퍼 EMP 공격을 계속 경고하면서 선제 공격을 또 선동하고 있어요. 선제 공격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선제 공격을 선동하는 측면도 있지만 또 반대로 그렇게 못한다면 북과 평화회담을 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도 됩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제임스 울시의 발언은 매우 의미심장하고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미 워싱턴 DC 지방법원은 23일 판결문을 통해서 북이 2006년 이란 시리아와 함께 로켓과 미사일 부품을 헤즈볼라에 제공했다며 물적 지원에는 전문적인 군사 훈련과 정보 그리고 남부 레바논 지역의 땅굴과 지하 벙커, 창고 건설 지원도 포함됐다고 덧붙였습니다. 땅굴이라고 하는데 북에서는 이제 갱도라고 하고요. 아. 영어 표현은 이제 터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남측에서만 계속 그렇게 표현해요. 뭔가 좀 유치한 듯 표현하는데 실제로 그러한 지하 갱도가 있었기 때문에 베트남전에서도 핵심들이 계속 그 안전하게 보위가 됐었던 거고요. 예. 그리고 이란,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전수환 최근에는 하마스에게서도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그 방법론이 상대의 로켓탄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공격에 대한 유력한 방어 방법이라는 것이 새삼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란과 시리아,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이제는 이라크의 집권 세력이 된 마흐디입니다. 이 모든 세력들이 하나로 통하죠. 종교는 일치하지 않지만 기본적으로 제국주의와 무장으로 맞서겠다는 정신과 원칙은 일치하죠. 그리고 이란을 비롯한 이 반미 반제 세력에게 무기를 제공해주고 군사훈련과 갱도를 건설한 노하우까지 전수한 나라가 어디냐? 바로 북이라는 겁니다. 그걸 미국 법원이 이제는 인정하는 상황에 이르는 거죠. 네. 2006년 당시 이스라엘이 레바논 헤즈볼라를 갑자기 공격한 이유는 미국이 이란과의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란의 무장력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한번 떠본 겁니다. 네. 그랬는데 헤즈볼라가 엄청난 로켓탄으로 무장하고 있는데 깜짝 놀랐죠. 이스라엘이 사실상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이란이 18개 핵미사일을 배치하고 있다는 것과 함께 헤즈볼라가 가지고 있는 막강한 로켓 무장력에 놀라서 결국 부시가 이란 침공을 거두게 되죠. 사실 부시 정권은 전반기에 2003년 이라크, 후반기 2006년에 이란과 전쟁을 벌이는 것이 주된 임무였어요. 그것이 2001년 9.11 자작 테러 사건이 의도한 바죠. 네. 그리고 오바마는 그 전기의 리비아, 후기에 시리아를 작살내는 게 임무인데 시리아에 대해서는 실패했죠. 이란하고는 감히 전쟁을 엄두를 못 갖고 있고요. 오히려 이란의 공개된 일부 핵개발 시설을 동결하는 대가로 외교 경제적 고립을 풀어주는 마치 1990년대 북이 했던 것과 같은 똑같은 전술에 호응하고 있을 뿐이죠. 아, 또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6일 팔레스타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지속하기 위해 북과 새로운 무기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서방 안보 관계자들은 하마스와 북이 수십만 달러 규모의 미사일, 통신 장비를 거래하고 있으며 레바논에 있는 무역회사가 이 거래를 막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마스가 좀 부실했던 것 같아요. 소극적이었든지. 레바논의 헤즈볼라처럼 충분히 무장하고 있었다면 이번에 이스라엘의 공격에 강력한 반공격으로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못하더라고요. 네. 지금이라도 좀 정신을 차려서 북과 좀 제대로 거래해보고 지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기사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보면 그런데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가능성을 이제 경고하는 그런 기사로도 읽힙니다. 네. 어쨌든 법원의 결정이든 언론의 보도든 간에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반미 반제 무장투쟁의 배후 세력이 러시아나 중국이 아니라 북이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해주는 보도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그간 특히 2006년, 7년 3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집부터 시작되고 있는 극동과 중동이 하나가 돼서 움직이는 그런 측면에 대한 재확인이고요. 제임스 울시의 발언까지 포함해서 같이 보면 그동안 공개 전략이 아닌 비공개 전략으로 주목됐던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닥터 스테판에서 쭉 주장해왔던 이야기들이 다 하나하나 이제 기사화되고 공개화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닥터 스테판 말고도 이제 온라인상에서 이제 많은 분석가들이나 이제 전문가들, 활동가들이 이제 이런 견해를 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종합하는 강조하는 성격이라고 보면 되겠고요. 네. 하나 참고로 어제는 이제 북의 잠수함이 78척으로 미국의 72척을 능가한다. 세계 최대다. 이런 기사까지 났는데 새삼스럽게 북의 군사력에 대한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북을 만만히 봤다가 큰코 다친다라고 하는 경고를 읽히는데요. 뭐 실제로 큰 의미 없이 썼을 수도 있겠지만 북과 전쟁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유대자본이나 제국주의 내부에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당연히. 네. 야, 극단주의적으로 밀어붙이다가 큰코 다친다라고 생각하면서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라고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북의 군사력에 대한 객관적인 인정이 필요하겠죠. 북의 잠수함 전력이 워낙 유명하기도 해요. 네. 지난 6월에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직접 500m나 되는 망망대를 건너서 적의 본토 아성을 공격할 수 있는 그런 잠수함에 승선해서 직접 훈련을 지도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새삼스럽지는 않습니다만은 제임스 울시부터 해서 잠수함 얘기까지 이런 보도들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북을 건드리다가는 큰코 다친다, 큰일 난다라는 자체 경고로 읽힙니다. 그러니 빨리 타협해야 된다. 상대의 힘이 센데 무모하게 맞서다가 아예 그냥 작살나는 것보다 100배 낫죠. 그런 이성적인 목소리로 읽히기도 합니다. 당장 팔골의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정말 지난 키리졸브 독수리 맥스선더 훈련처럼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지, 북이 말 그대로 싸움 준비를 완성했다고 하는데 과거 코리아 전쟁 때처럼 수천 번 참다가 한 번 공격한 게 그냥 뭐 단숨에 뭐 서울을 북이 이제 북의 표현으로는 해방이고 남의 표현은 이제 점령이죠. 낙동강 개성까지 그냥 파죽지세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미군이 15개 추종 국가들과 함께 인천에 상륙하면서 개입하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전쟁이 끝났죠. 베트남 전쟁은 10년이 걸렸는데 코리아 전쟁은 뭐 1950년 그 해 안에 끝났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남코리아 군대, 남코리아 정부는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과거에는 미군이 이렇게까지 나섰는데 앞으로도 그렇게 나서겠는가. 인천 상륙작전 월미도 인천 서울 개선에서 3일씩 14일씩 막던 그런 북이 아니에요. 그냥 뭐 로켓탄으로 그냥 괴멸될 텐데 핵항모 타격단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북이 미 핵항모 타격단에 대한 대응훈련으로 로켓탄 발사훈련만 했다는 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로켓탄의 항공모함은 밥이에요. 고양이 앞에 쥐예요. 이미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면적도 넓어가지고 느려 터져가지고 맞추는 건 일도 아니죠. 완전 스텔스화된 잠수함이 근처에 가서 한 방만 쏴도 그냥 그 핵항모 타격단 모두 통째로 슈퍼 EMP에서 마비될 수도 있는데 그거 가지고 있다고 전 CIA 국장이 이렇게 누누이 강조하는데 왜 겁을 먹지 않겠어요? 겁을 먹지 않는 멍청한 친구들, 겁 없는 친구들에 대해서 이제 이 바보들아 하면서 이제 경고하는 수준의 발언들이 아닌가. 이런 발언들이 이제 잦아지게 되면은 이제 타협의 국면으로 가죠. 네. 그런데도 미국이 제국주의 국가고 그중에서도 우두머리 국가고 북중러가 점점 경제력에 걸맞게 군사력이 커지니까 여기서 밀리면 완전히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멍청하고 한심하고 무모한 친구들이 어떤 비조직적인 멋대로 도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유대자본이나 제국주의 내에 전략적인 지도부가 다 통제하고 있다라고 할 수는 없죠. 그런 것도 우려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이제 불꽃이 튕기면 전쟁이죠. 전쟁이면 싸움 준비가 완성되고 힘이 센 쪽에서 이기겠죠. 예. 뭐 그런 자신감이 막 넘치는 그런 북이에요. 7.27이고. 네. 한마디로 말해서 살벌하다. 무시무시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느낌을 북의 적들, 북이 표현하는 원수들, 유대자본을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세력들이 남코리아의 수구세력들이 느끼지 않겠는가. 그걸 느끼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행동으로도 보여주고요. 남조선 주둔 미군 기지들을 타격하는 로켓 발사 훈련. 이보다 더 노골적일 수 있겠어요? 참 북이 다양한 표현으로 상대를 위협한다. 참 그 기술 테크닉이 뛰어나다라는 생각을 절로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예. 지난 화요일 7월 22일에 동맹 파업이 있었고 목요일 7월 24일에는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토요일 7월 26일에도 많은 사람들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지난번에 민주노총 동맹 파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세월호만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 100일 추모 문화제가 24일 오후 7시 반 서울 광장에서 3만여 명의 시민들이 운집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3만이면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은 숫자죠. 예, 평일날 3만. 그것도 평일이죠. 예. 특히 장대비에도 불구하고 안산 정부 합동 분향소에서부터 이틀 동안 50여 킬로미터를 걸어서 추모 문화제 현장에 도착한 유가족들이 입장할 때 모두 일어나 열렬한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추모 문화제에는 시인 강은교와 가수 김장은, 피아니스트 이희아 등과 함께 추모시를 읽고 노래를 부르며 서로를 위로했습니다. 또 26일 오후 7시에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와 세월호 참사 유족들, 시민 등 2천여 명이 모여서 수사권, 기소권이 있는 진상규명특별법 촉구 국민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정보원과 유병원, 그리고 세월호와의 관계를 밝히라고 요구했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이 핵심이죠. 그거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태까지 수많은 특검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법적 조치들이 실효를 거두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고요. 네. 한마디로 이빨 빠진 호랑이다. 종이 호랑이다. 그 대상자들로부터 철저히 무시당하는 그런 허울뿐인 수사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하나가 됐다. 하나가 돼서 움직인다. 이 부분이 또 주목할 만합니다. 네. 결국 유가족들의 마음이자 시민들의 마음이고 그 마음은 모두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자를 처벌해야 된다라는 한 마음이고요. 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방해한다면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은 결코 무사할 수 없다. 반드시 퇴진해야 된다라는 마음 또한 깔려있는 그런 민심이고 천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박주민 세월호 가족대책위 변호사는 어제 세월호 선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업무용 노트북에 대한 증거 보전 절차가 진행됐는데 복원된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 노트북을 켰을 때 수많은 폴더 사이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라는 한글 파일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그 한글 파일에는 100여 건의 작업 내용과 작업자 등이 기재되어 있었고 작업 지시 내용으로는 첨정 칸막이, 도색 작업, 자판기 설치, 침대 교체 등 실제 세월호를 운영한 듯한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고 폭로했습니다. 박 변호사는 검찰이 유병언을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지목한 이유가 그가 세월호 증개 측에 지시했다는 정황 논리 때문이라며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세월호 증개 측에 결과를 체크한 정황이 발견됐고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의혹과 유병언과 국정원은 동업자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중요한 폭로 내용이죠. 예. 또 이 문건에는 정상적인 보안 측정 내용이 아닌 영업을 잘 되게 하기 위한 실소유주의 문건 내용이었다고 전하면서 국정원은 이에 대해 명확히 해명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여러분 유병언이 왜 세월호의 실제 소유주라고 지적받고 있는지 아십니까? 검찰의 논리를 그대로 가져오면 증개 측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꼼꼼하게 지시하고 체크했다면 국정원이 증개 측에 대해서 지시한 정황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유병언이 실제 소유주였다면 국정원은 세월호의 과연 뭡니까? 실소유주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아라는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유병언과 국정원은 도대체 무슨 관계입니까? 혹시 동업자가 아닌가라는 의심도 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 사전에 기획 된 사건이다. 의도된 참사다라는 측면에서의 중요한 객관 증거 중에 하나가 공개된 것입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세월호 진상과 관련해서 그동안 은폐됐던 수많은 객관 증거들이 증언들이 속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이른바 정권 측에서 한사코 세월호 특별법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제거하려고 하는 것이죠. 네. 박 변호사는 국정원과 유병언 그리고 세월호의 관계를 밝혀내야 한다면서 검찰과 경찰은 국정원이 개입된 사건은 번번이 어떤 수사도 하지 못했다. 수사권,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을 제정해 철저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만 관여되면 검찰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맞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특별법을 제정해야 됩니다. 어떤 특별법?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특별법을 제정해야 된다, 여러분. 예, 한 번도 제대로 밝힌 적이 없고요.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으면 특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로만 특별법이지 전혀 특별하지 않은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반드시 관철돼야 된다.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유가족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들이 단식 농성투쟁까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한편 오늘로써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 단식 농성 15일째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인도주의 실천의사협의회는 지난 17일 고 이창현 군의 아버지가 쓰러진 후 지금까지 모두 6명의 유가족이 단식 농성 중 탈진해 병원에 실려갔다고 밝혔습니다. 예. 광주 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장 박관은 열사가 우리가 열사라고 하는 이유는 옥중에서 단식투쟁하다가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죠. 그런 사건에서도 알 수 있듯이 단식 투쟁은 매우 위험한 투쟁입니다. 네. 목숨을 걸고 하는 투쟁이죠. 유가족들의 절박한 심정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투쟁인데요. 박근혜 정부 이른바 정권은 눈 하나 까다가지 않고 무리하게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연기하고 있고 가장 핵심적인 조항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730 재보선을 넘기고자는 심리고요. 어떻게든지 시간이 지나고 보수 언론들이 이러저러하게 조작하면 흐지부지 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세월호 참사 그 희생자들을 절대로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런 구호처럼 그런 말처럼 절대로 잊지 않고 반드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이뤄낼 것이다 라는 다짐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네. 730 재보선이 이틀 뒤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무엇을 주의해야겠는지요? 지난 23일 기동민 새정치연합 후보가 사퇴하고 노회찬 정의당 후보로 단일화가 이뤄지면서 야권 단일화 바람이 수도권으로 확대돼서 선거 6일을 앞두고 사실상 여야 1대1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요. 예, 가장 중요한 변수죠. 야권 단일화, 후보 단일화. 반드시 돼야 하는데 그렇게 된 거죠. 그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는데 잘 됐습니다. 네. 그래서 서울 동작을 비롯해서 경기도 수원을 비롯한 곳곳에서의 후보 단일화가 사실상 이루어졌죠. 물론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좀 시기적으로 늦어서 이후에도 무효표가 좀 나오지 않겠는가 걱정이 좀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서울하고 부산에서의 최종 결과가 1% 안팎으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만약에 통합진보당 후보들이 진작에 사퇴하고 무효표가 나오지 않았다면 충분히 뒤집을 수 있는 표차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너무나 안타깝죠. 이번 730 재보선에는 그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제대로 되지 않아서 좀 우려스럽습니다. 네. 이제는 선거가 이틀 뒤로 다가오고 있는 조건에서 무엇보다도 투표 참가를 독려하는 네. 투표를 높이는 것이 관건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된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말씀을 좀 드리고요. 선거 부정에 대한 경각성도 높여야 된다. 네. 부정선거 없었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선거법 자체도 불공정한데 거기다가 금권, 관권, 엉권이라고 해서 돈 있는 사람들, 또 정부 측, 보수 언론 측에 집중적인 공세가 있죠. 그런 것을 다 뚫고 겨우 이긴, 간신히 이긴 결과가 어처구니 없게도 부정선거, 선거 조작으로 뒤집혀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선거에서의 야권 연대 단일화, 투표율 제고, 부정선거 감시, 이것은 가장 중요한 3대 과제가 아니겠나. 네. 일관되게 우리가 좀 견제하면서 언제나 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에 대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롯한 수구보수 세력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정권, 이른바 정권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력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심판이 내려져야 한다. 지난 6.4 선거는 안타깝게도 정말 아쉬운 표차로 그런 결과를 내리지 못했지 않았습니까? 네. 경기하고 부산에서 만약에 뒤집어졌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명백하게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의 참패죠. 정권 자체가 완전히 흔들렸을 텐데 거기서 명줄이 연장됐죠. 기사 회생했죠. 이번에 730 재보선에서도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아쉬운 거는 후보 단일화가 늦고 야당에서 실책이 적지 않아서 또 젊은 사람들 투표율이 어떨지 선거 부정의 방식도 갈수록 교활해지기 때문에 이 모든 악조건을 뚫고 정말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을 심판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습니다. 그런 만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한편 이 선거 결과를 딛고 결과가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모든 그 힘이 박근혜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대중투쟁으로 모아져야 된다. 항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씀은 선거 결과가 좋으면 그 결과에 의거해서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 퇴진투쟁으로 모아가고 그 선거 결과가 나쁘다면 그것은 민심의 왜곡된 반응이고 이제는 선거로는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을 심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객관적인 증거, 확인인 만큼 더욱더 유일한 이른바 정권 퇴진 투쟁 방식인 대중투쟁과 항쟁에 집중해야 된다. 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코리아 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고 남코리아에서의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투쟁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전쟁 위험에 대한 경각성을 높이고 반전 평화 투쟁, 그 전제로서의 민주주의 수호 투쟁이 절실할 때라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